2019년 10월 7일 여러분은 지금 세상의 틀을 바꾸는 작은 소리 렘넌트 보이스와 함께 서밋 타임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울증에 빠져있던 한 친구가 있었는데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던 적이 있어요. 너의 신앙이 네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니? 저는 이렇게 대답했죠.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한이 있어도 난 믿음이 모든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리고 요즘 들어서 저는 그때 했던 대답이 거짓으로 꾸며낸 말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체험하면서 정말로 감사하고 있어요. 현장에서 작은 예배 모임을 지속하고 있었는데 한 어르신께서 이런 제안을 하셨던 적이 있어요. 매번 똑같이 메시지만 듣고 발전이 없어. 이 모임은 엘리트들도 올 수 있게 라운드 테이블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제가 엘리트가 아니라서 그 모임에 낄 수가 없겠네요. 저는 크리스천이라서 매번 똑같은 그 메시지가 좋거든요. 매번 똑같은 그 예배가 4년 동안 현장을 살리고 있고 저는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포럼 라운드 테이블을 시작하고 있네요. 유튜브를 시작한다니까 주변에서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구독자를 늘리려면 홍보도 해야 되고 썸네일도 잘 만들어야 되고 편집도 배워야 되고 장비도 잘 갖춰야 된다고요. 제게는 하나같이 어려운 것들이라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기도 제목 세 가지만 남겨주셨어요. 지속, 237, 후대. 매번 똑같던 그 예배처럼 청취자들과 약속한 그 시간에 그 포럼으로 함께 있어주면 되겠다 싶어요. 특별한 응답을 받기 위해서 매번 특별한 것을 해야 된다면 우리 삶에는 언제쯤 24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올까요? 저는 제가 세상의 틀을 바꾸는 아주 작은 소리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너무 당연하게 지속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나만 아는 비밀, 각자의 여정 속에 하나쯤은 반드시 있을 거라고 믿어요. 오늘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서밋 타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세상의 틀을 바꾸는 작은 소리, 렘넌트 보이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